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5.18 연구원대생 채널에서 5.18 도청에 머문 사람들과 피난을 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도청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피난을 광주 외곽으로 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사형부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내는 북한군이 진주를 해서 강점을 했을 때 두 부류의 광주 시민 스타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북한군들과 적극적으로 합세를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공수부대에게 시비를 걸고 돌멩이를 준비해주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다니면서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것을 관망하면서 5월 21일 날 이월서리가 도청을 점령한 이후에 도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알거나 혹은 전해 들은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광주 외곽으로 피난을 많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광주 외곽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계엄군들에 의해서 많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피난을 갔을까요? 그리고 광주 도청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이을서리한테 재가를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추측해서 또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는 5.18의 성격이 다 규명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도청에 남아서 북한군들에게 협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왜 끝까지 저항을 하도록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리고 계속 설득을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피난을 가서 계엄군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계엄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군 주둔기와 강점기 시기에 북한군들이 어떤 작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북한군들이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계엄군을 몰아낼 때, 그때까지 북한군들하고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발굴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18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1980년 5월 18일 아침 9시경 전남대학교 정문 앞으로 우리가 안테나를 돌려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침 6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시를 말리러 왔다 하면서 광주 시내 길목길목에서 유언별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추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침 9시경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우리가 그 일단의 대학생들 300명가량이 공수부대원에게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 시비를 건 학생들이 공수부대에 그 폭력에 쫓겨서 달아날 때 바로 공수부대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내용은 기록을 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을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그때 당시에 수사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체포돼가지고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 앞에서 돌멩이를 던졌다거나, 또는 나중에 5.18이 다 끝나고 민주화로 다 승격이 되고 자기네 세상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막 써서 밝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훑어보면은 누구누구가 그 당시에 정문 앞에서 있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수습위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물러간 5월 25일부터도 또다시 수습위원들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개헌군이 진주했을 때는 다 도망가서 살아남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하나하나씩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고서 다시 한번 5월 18일 전남대학교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전남대학교 앞에서 내가 교육군에게 그 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월 1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떨어진 첫 번째 일요일이고 그리고 이미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건 다 압니다. 그때 300명씩 몰려가서 학교 들어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가방에 다 돌멩이가 있습니까? 책은 없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학생이면 다 지금 19살, 20살, 18살, 21살 많아봐야 복학생이라고 봐야 26살입니다. 그런데 다 30세가 넘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목격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일, 20일, 특히 19일 날 아주 과격하게 그 시위를 소요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화를 많이 합니다. 그 방화를 할 때 화염병을 만들어줬다든지 아니면 화염병을 파출소에 던졌다든지 이런 일을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일 날 밤에는 아시아 자동차로 몰려가서 아시아 자동차의 진입로를 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1일 날에는 공수부대를 총 공격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1일 날 아침 8시에 광주 톨게이트 입구에서 박수 부대로 변장을 해가지고 24단 지휘부를 박수로 유도를 합니다. 박수로 손을 흔들어주면서 그리고 자기들 등 뒤에는 300명의 북한군 제2전대가 복면을 하고 화염병을 들고 낫을 두고 있는 걸 숨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21일 날 저녁 때 이글서리가 전남 도청을 강점했을 때 이글서리 지시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보부 분실을 점령을 했다든지 보안분실을 점령했다든지 아니면 통합병원을 점령했다든지 아니면은 광주 시민들을 끌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만은 박사님이 쓴 글이나 사진을 보시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전남 도청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다 철수를 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수습위원들이 5월 25일 날 도청에 들어갔을 때는 수십 구의 전라도 광주 시민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시청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밀고를 했고 자기들이 잡아다 줬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남도청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 그리고 5월 21일 모든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전남도청으로 출근을 했던 공무원들이 약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수부대 즉 대원들이 도청 앞에서 목격을 했던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을 한다고 마이크를 잡고 아주 빨간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청으로 출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부터 출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나를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라도 광주 도청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또 외곽 바깥에서도 도청 바깥에서도 그런 수습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은 후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개헌군이 들어와서 많은 광주 사람을 체포해서 신문 학과를 대비해가지고 또 많은 활동을 벌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하나씩 죄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많은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아 자동차에서 차량이 틀렸다. 또 그리고 24단 지휘부가 틀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들으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아시아 자동차의 진입료를 다 끊어놨다. 그리고 차에 기름을 만땅을 해서 준비시켜놨다. 그리고 10초당 한 대씩 차가 빠져나갔다. 이런 거를 알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공무원이 출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도망간 시기에 어느 누구도 출근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출근을 해가지고 이을서리하고 밀담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끌려가서 막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한 명 한 명을 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공수부대청에 죽었나 어디서 죽었나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광주 사람들이 그 피해가 정확하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당시에 출근했던 사람들 그리고 18일부터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27일까지 도청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난을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난을 간 사람들은 계획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광주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막 데모가 일어나고 불바다가 되고 갑자기 군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총소리가 막 나고 사람이 막 죽어서 나돌아다니고 그런 걸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피난을 막 가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피난을 갔다가 이 북한군이 숨어있는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다 총에 맞아 죽은 걸로 발견이 되고 아니면은 계엄군이 있는 쪽으로 간 사람들은 계엄군이 가봐야 계엄군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저 안에 이 사람들이 온 지역 안에 북한군이 600명이 있고 고정관점이 1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 지금 아시아 자동차 그 진입로가 다 끊겼습니다. 그런 말만 했어도 계엄군들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21사단에서 24단이죠. 24단 연대에서도 아시아 자동차로 수색 정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이 보고 안 된 것을 봤을 때는 참 많은 간첩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자동차를 수색 정찰을 하게 되면은 물론 길이 없는 산악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아시아 자동차가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도로 정찰 위주로 도로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걸 봐도 의상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24단도 사실은 대공 용의점이 많은 부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광주로 오기 2년 전인가 대략 2년 전 될 겁니다. 태진장이 암호병을 대고 넘어갔고 그리고 그 축동을 해서 용산에서 대기하다가 그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왔고 그리고 그 전교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그냥 계속 진군을 했고 그리고 그 24단 지휘부가 피습을 당했을 때는 차량 몇 대가 뒤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엄청났다고 하는데 이미 24단 연대명령은 그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와보지도 않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24단도 대공용이 이미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뒤집어 보면서 한 명도 남김없이 숨어있는 그런 고정관접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때리고 박질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정보가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누적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FM, 야전 교범대로 행동하지 않은 그런 군부대나 지휘관들은 다 간첩인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 당장 돌아오면 군법회의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직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게 군대 조직인데 지 마음대로 막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인 간첩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에 고정간첩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 고정간첩을 찾아내는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숱하게 넘어가 있는 그리고 숱하게 남겨져 있는 조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회고로, 그 다음에 이런 뭐 그 자랑삼아서 그 인터넷에 남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교회, 그러니까 도시선교회에서 근로자를 포섭할 때는 근로자를 누가 포섭합니까? 바로 그런 근로자들이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교조, 교사들을 누가 포섭하겠습니까?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포섭을 하는 겁니다. 국회는 누가 포섭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포섭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간첩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이미 많은 물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분석을 저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1,000명에 대한 분석은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량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상적인 광주 시민들은 시내에서 막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 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9일날 20일날 엄청나게 막 불바다가 되니까 나 집에 문장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1일날 되니까 군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땅땅 총 쏴가지고 사람을 시청에서 죽인다는 소문이 막 돕니다. 그리고 일부 불순한 그런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자기들하고 원한이 있던 사람들을 총이 있으니까 막 갖다 쏴주고 일가족을 막 쏴주기 했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도망을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난이죠. 그러니까 피난을 가서 군부대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라는 게 합수부장이나 계엄사령관도 엉터리 보고를 받고 군영간첩들이 속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일반 그 전투부대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해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뭐 이러고 시간 빼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봤을 때 광주 시내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난을 가거나 집에 숨어 있거나 안 나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부터 북한 군인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도청에서도 24시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계엄군이 진주에서 다 체포돼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을 때는 다 그런 내용을 진술한 겁니다. 폭도들에게 재가를 받았죠. 도청에는 시민군 본부가 있었나요? 뭐 이런 거를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시민군이라고는 절대 수사기관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민군을 지칭하는 용어가 폭도였었습니다. 폭도. 폭토들에게 재가를 받았지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폭도라는 거를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아시아 자동차에 가서 길을 끊어주고 장애물을 설치해줬던 그 1,000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엄군이 후퇴한 21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도청에 머물리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난을 가거나 숨는데 이런 사람을 총을 쏜 북한군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를 쫓아가서 같이 총을 쏩니다.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한 발만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이 바로 천명의 고정간첩들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39년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상금이 적네, 유공자가 적네, 뭐 네가 광주에서 죽어봤냐, 네가 공수부한테 맞아봤냐 이런 얘기를 앞세우면서 버티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리숙하고 한심한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한테 나라 뺏겨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것도 우리 손으로 세웠습니까? 김일성이는 소련에서 세워준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세워준 겁니다. 그렇게 남의 손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져 갖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못난 인간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끝까지 자기들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광주에서 그렇게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충성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돈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노란 봉투에다 10만원씩 담아주니까 총을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수부대원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때리면서 가르쳐가면서 이 경제발전을 한 겁니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독재한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늦잠이나 자고 어영부영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일하라 그러니까 독재한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민주인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역사를 빨리 발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 없고 게을고 못난 사람들을 빨리빨리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해놓고 쉽게 말하면 적에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왜? 쉬우니까 정상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 쉬워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니까 계속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돈 딱 끊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런 것이 한국 사람들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5.18을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공자 명단을 까야 됩니다. 물론 그 유공자 명단을 까기 전에 이런 재조사를 자꾸 하면은 명단을 안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공자 명단을 까가지고 공적 조소하고 그동안 우리가 조사를 했던 이런 내용들하고 맞춰보면은 이놈이 고정관첩이다 아니다는 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에 재산도 날리고 식구도 죽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정상적인 유공자로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 유공자 명단이 공개돼서 자랑스럽게 집 앞에다가 국가유공자라는 명표도 달아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 이런 추잡하고 창피한 유공자를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5.18 때 도청으로 출근한 사람 또 피난을 간 사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왜 도청으로 갔는가? 모든 공무원들이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왜 일부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도청에 있었을까?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에 북한군이 총을 들고 다 지키고 있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땅땅 사람을 막 쏴 죽이는데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개헌군이 들어간 다음에 도청에서 사람 죽었다는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답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수부대가 발표한 이후로 시민군들이 살기 위해서 무장을 했다고 말했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대공 용의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오후 1시 그러니까 김일성 교시로 공수부대를 다 쏴 죽이기로 했던 그 오후 1시에 이미 그 장갑차로 변신한 군인들 트럭 M60이 이가 입을 했던 M60이와 5톤 트럭에 이 장갑판을 시켰습니다. 타이아로. 왜냐하면 저격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타이아로 장갑판을 시켜놓고 거기다 캐리바50이나 M60을 설치해서 계엄군들이 있는 지역으로 사격을 하면서 옵니다. 사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기에서 쐈으면 그게 기총소사지만 차량에서 쐈기 때문에 차량 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선을 집중 질속 고속 질주를 하면서 중앙선을 대고 집중 사격을 하면서 와가지고 땅에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광주 시청에서는 전일 빌딩에 있는 거는 그렇게 없는 거를 만들어서 다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기 도청 앞에 북한군이 타이어로 만든 차량화 트럭에다가 장갑화 트럭에다가 기관총을 설치해서 차량 소사를 한 그런 자국으로다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광주시청에도 상당히 많은 이 대공용 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어딘가는 사진에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대라는 데가 바로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물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돼갖고 보안사를 다 뒤져가지고 그런 서류가 있는 걸 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는 그런 자중이 남아있을 겁니다. 즉 차량 소사를 했다는 겁니다.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를 향해서 질주하면서 중앙선을 향해서 땅에다 막아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고 그런 거를 감춘 그런 시청 직원들도 모조리 다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라가 잘 나가서 세계 유기권 국가로 되느냐 뭐 이런 판국에 지금 나라가 절단이 나갖고 다 거지가 돼가는 겁니다. 전 국민이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는 거 까먹는 사람 아니면 얻어먹는 사람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일 제대로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떠들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서 나오는 돈을 또막또막 타먹는데 멀뚱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5.18 연고대생의 진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오른쪽 아래 동그랗게 있는 광수를 한 대 때려서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추천이 많아야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